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발표로 통일운동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남조선 각계가 열렬히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유기고가 황만옥, 서울의 지식인 리광진을 비롯한 남조선 인민들은 2000년의 역사적인 남북순회 상봉과 6.15 공동선언의 채택은 분열 시대를 통일 시대로 돌려놓은 민족사의 전환, 결의의 통일 열망이 엮어낸 장엄한 서사시, 민족의 대경사였다고 하면서 김정일 장군님은 6.15 자주 통일 시대 우리 민족끼리 시대의 개척자이시고 수호자이시며 탁월한 영도자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 경향신문을 비롯한 남조선 신문들은 6.15 공동선언 채택이 반목과 대립, 대결로 지나온 불행과 과거 역사를 일소하고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조선 인터넷터들에는 선군의 기치를 높이듯이고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주신 절세의 위인을 칭송하는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발표하시어 조국 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 주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업적과 로고는 민족사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찬탄했습니다.